자기야, 오늘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안 까먹었지? 내가 말했잖아,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 놓은 플랜이 있어. 자기야 하고 싶었던 플랜이 있는데, 단 시작하는 조건이 있어. 어떤 거냐면, 오늘은 핸드폰 서로 쓰지 않을 거야. 서로 핸드폰 가방에서 꺼내지 않기. 두 번째, 오늘은 손 놓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 놓지 않기.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서로만 바라보. 이게 시작하는 조건이야. 자, 핸드폰 전원 끄고. 자, 이제 시작해볼까? 일단 처음에는 배고프지? 배안 고파? 아니, 그냥 음식점 가는 건 아니었고, 내가 준비해놓은 도시락 한번 싸봤는데 입맛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다. 한번 먹어봐. 엄청 많지. 그냥 같이 먹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자, 아 해봐. 만들면서 막 엄청 고심했거든. 아, 짜진 않을까, 맛 괜찮지? 이거 다 먹고 뭐할 거냐고? 오늘 낮에 드라이브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한강 갈까 하는데 어때? 괜찮아? 그리고 우리 둘다 안양 살잖아.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 할때 항상 오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 그게 맨 마지막 코스야. 중간 코스는 나중에 알려줄게. 맛있지? 왜 이렇게 맛있냐고? 이게 다내 손맛이 들어가서? 아니야, 위생적으로는 철저하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당연히 내 여자친구가 먹는 건데, 우리 이쁜 자기가 보는 건데 내가 함부로 막 만들 수 있나?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맛있어? 휴, 다행이다,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여자친구. 내 사랑, 정말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자, 이번엔 한강으로 갈까?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날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 자기랑 항상 같이 있으면서 도시락도 싸주고. 진짜 이랬던 적은 항상 마음으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우리 자기랑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동안 자기랑 하고 싶은 거막 하고 싶었어. 그리고 자기가 막 한강 가고 싶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도 했었잖아. 뭔가 드라이빙 하면서 이것저것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오게 돼서 살짝은 미안한 것도 있고. 다행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한강 가까운데, 자기가 맨날 가고 싶다,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서야 오네. 근데 한강 왜 오고 싶었어? 자기는? 안 와봤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 그렇지, 안 와봤으니까 와보고 싶었겠지. 아, 나랑 안 와봤으니까? 그렇지, 나랑 한강 안 와봤지. 정말 많이 같이 다녔어야 되는데. 나 그래서 꿈 생겼잖아. 해외까지는 몰라도 국내 유명한 곳은 자기랑 다 다녀보는 거. 요즘 그게 내 꿈이야. 이제 한강 도착. 와, 한강이다. 근데 낮인데도 되게 사람 많다. 맞지? 하긴, 나도 괴물 영화 볼 때나 여기 와보고 싶다, 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랑 와본 건 진짜 처음이네. 보고 싶은데 자주 데려다 줄게. 미안해. 그리고 오늘 나만의 이벤트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대해줘. 이제 시작이니까. 한강 오면 여기서 도시락 먹을 걸 미리 먹은 거. 맞지? 아니라고? 아, 맞다. 한강에 끓이는 라면 있잖아. 그거 엄청 맛있다는데. 우리 자기 혹시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지금 그렇게 배 많이 안 고프지? 그럼 한개 끓여서 같이 나눠 먹자. 내가 얼른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짜잔, 다 준비됐다. 맛있겠지? 진짜 기대된다. 얼마나 맛있을지. 소문으로만 듣던 끓이는 라면 드디어 먹어보네. 그것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와 함께. 너무 좋아. 어때? 맛있어? 천천히 좀 먹어, 천천히. 안 뺏어 먹을게. 근데 여기 밤에 와도 되게 나중에는 우리 밤에 도자. 밤에도 와서 유람선 탈까? 크루즈? 나중에 예매해서 꼭 다시 또 오자. 우리 자기랑 함께라면 다 좋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고 뭔가 햇살은 따뜻한데 이렇게 바다 같은 한 강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 역시 자기가 오자는 데는 꼭 와야 돼. 정말로 고마워. 자기야, 그 다음 갈곳 어딘지 알아? 네, 나는 지인이 공연하는 데인데 거기 구경 갈 거야. 이제 나 이제 시간도 어엿 4시에서 5시 다 돼가니까 이제 곧 공연 시작하겠다. 응, 한강하고 그렇게 안 멀어. 그래서 거기 구경 갈 거야. 자기 공연 보는 거, 뮤지컬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응,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렇게 안 멀어. 여기야. 그래, 다행히 늦지 않은 것 같아. 저기 위에서 보컬하고 있는 동생이 내가 아는 동생이야. 노래 되게 잘해. 별로야? 내가 불러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에이, 그래도 아는 지인 동생인데 재밌게 들어줘. 노래 되게 잘 불러. 되게 잘 부르지. 노래 끝났나 보다. 자기야,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봐. 나 동생한테 잠깐 인사만 하고 올게. 금방. 조금만 기다려줘. 동생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줄게. 어디 가면 안 된다. 여기 앉아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아는 동생 지인인데 제가 여자친구랑 여기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예전엔 여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이 노래도 부르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공연이나 이런 걸안 하고 제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돼서 공연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노래 한곡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세요. MR이나 따로 MR이나 이런 건 준비를 못해서 제가 무반주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사랑, 잘 들어. 알겠지? 자, 시작할게요.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그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주리.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는 동생의 방, 어떻게 보면 동생의 공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못 부르고 짧게나마 어떻게 보면 제 여자친구를 위해 잠깐 부탁해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다들 다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공연 즐겨주세요. 자기야, 잘 들었어? 자기가 나 공연하는 거 보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내 아는 동생한테 짧게나마 부탁을 했어. 그래서 한 곡을 다 들려주진 못하지만 자기한테 조금이나마 들려주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이 노래 자기가 내가 불렀을 때, 이 노래 불렀을 때 제일 좋아했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내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 그 마음 잘 전달됐어? 굳이 말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렇지만 나와 우리 자기는 알고 있겠지? 그게 좋아. 이렇게 불러도 자기와 나만이 아는 아, 맞다. 그리고 저기 공연 이제 끝났나 봐. 내 동생 인사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말한 동생, 노래 되게 잘하지, 맞지? 예전에 나도 여기서 공연했었거든. 그래, 공연 잘하고, 수고해. 다음에 또, 공연 보러 올수 있으면 또 보러 올게. 그 노래 실력 많이 늘었다. 잘하고 갈게. 가자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잠깐 인사만 하러 온 거지 뭐. 이제 또 배고프지 않아? 난 노래하면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뭔가 허전한데. 자, 마지막 코스는 아니지. 중간에 마지막 코스는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 자기랑? 자기도 이거 되게 많이 바랬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도 엄청 많이 쓴것 같아. 다시 안양으로 넘어갈 거야. 뭔지 절대 안 알려줄 건데. 궁금해? 궁금해도 어쩔 수 없지. 절대 안 가르쳐줄 거거든.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음에 더 편할걸? 근데 모르지. 뽀뽀해주고 키스해주면 알려줄 수도. 안 한다고? 됐어. 내가 하면 되거든. 사실 영화 준비했어. 근데 영화관이 아니라 우리 집에 빔 프로젝트 달고 집에서 볼수 있는 영화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마지막 곳은 망해암 가서 구경할 거야. 거기 내가 자기 꼭 데리고 가고 싶었던 데거든. 풍경 진짜 예뻐. 안양이 다 보이거든. 그러면 영화 보러 갈까? 영화는 뭐볼 거냐고? 우리 자기가 최근에 보고 싶어 다고 했던 영화 뭔지 알아? 바셀라나? 오싹한 연애. 봤어? 옛날 건데. 자기가 보고 싶다 했잖아. 아직 안 봤어? 그럼 이제 영화 시작해 볼까? 이제 곧 영화 시작. 사실 내가 안 괜찮아서. 무서운 거 진짜 잘못 보는데. 옆에서 나 지켜줘야 돼. 무서워하면. 저두 커플 뭔가 되게 아름답다. 처음에는 되게 오싹하게 만나는데 끝에는 되게 달달한 것 그래도 우리 커플이 짱이지. 우리 커플만큼 달달할 수가 없지.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서 또 영화 보니까 되게 색다른 느낌이. 하늘 봐봐. 별 되게 예쁘지? 내가 별 엄청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리 자기도 별 좋아해서 이름에 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자기는 진짜 반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름에도 반하고, 얼굴에 반하고, 몸매에 반하고, 성격에 반하고. 그 자체가 너무 예뻐서 반하고. 뭐 행동하면 반하고, 뽀뽀해주면 또 반하고, 키스해줘도 반하고, 이렇게 함께해줘도 반하고. 정말 심장에 물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책임져야 된다. 알겠지? 자기랑 함께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자기야. 이제 마지막 코스 남은 거 알지? 대망의 마지막 코스. 얼른 타봐. 마지막 이벤트 남았으니까. 이 망해암 가는 길이 되게 험하고 되게 어둡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가는 길은 엄청 무서워. 근데 막상 올라가면 그 어느 것보다 밝고 어느 것보다 아름다워. 이제부터 무서운 코스 시작. 별로 안 무서워하네. 롤러코스터 하는 것 같다고 재밌다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나는 여기 올라갈 때마다 되게 무서웠는데, 마지막 올라왔을 때그 아름다운 풍경 바라보는 게 되게 희열차서. 그래서 오거든. 롤러코스터 하는 거 같아서 재밌어? 그럼 다행이고. 원래 사실 무서울 줄 알고, 우리 자기가 깨악 하고 나한테 안기는 거 상상하면서 왔는데. 에이. 망했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망했어. 그래도 올라오는 내내 재밌어 해서 다행이다. 그럼 됐지 뭐. 아, 맞다. 앞에 봐봐, 이제. 엄청 예쁘지? 난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좋아.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엄청 빛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뭔가 내 마음이 되게 행복해져. 엄청 행복하던데. 나만 그런가? 그 자기야 누워봐. 차 천장 보여? 자기 생각하면서 차 천장에 별 야광, 별 모양 야광 스티커 붙여놨대. 딱 창문 열면 달이 보여. 그래서 여기서 따로는 달은 붙이진 않았어. 괜찮아? 진짜 너무 예뻐서 이렇게 키스하고 싶어. 자기야, 오늘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해. 그리고 진짜 너무 예쁘다. 매일 생각날 만큼. 갑자기 항상 야외에서 해보고 싶다 했잖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별 보면서 하면 좋을까 해서.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자기 진짜 피부 너무 좋은 것 같아.